shame on me. Don't try to cock at me. Don't try to cock at me. 난 지어도 흘리지 않니. 하지만 내게 병을 주는 게 나를 숨쉬게 하는 약인데 나 어떻게 끊을 수 있겠니. 왜 네가 뭘 해도 내가 견디면 돼. 내 모든 게 죽어도 너만 숨 쉬면 돼. Girl, I'm gonna love you. 다 너 때문에 맘 가져가는데 너 아니면 돼. 날 원하지 않는 널 원하는 게 내 죄라면 다 너를 위해 독을 삼킬래. 너에게 취해 깨지 않을래. 영원히 널 멀리 널 멀리 할 수 없어. 너 왜 모르니. 나 이러다 미쳐도 너 때문이면 돼. 너 천국과 지옥도 다 너였으면 해. Girl, I'm gonna love.